봐도 사라지지 않아 우린 그렇게 다 완벽하지는 않아 1초라도 넘어 널로 절대 나를 찾아 헤매지 마 I'm talking about you 나한지에 어서없이 no doubt Do you know I found you I count your blessings I'm counting your blessings and came into pain Baby come look in my face Stuck in the cage I'm in the base Of your heartbeat beat so baby don't break Like a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dang 한 개를 시험한다면 해봐 어려 Oh yeah yeah yeah yeah But I'm bam bam bam Still it. Stealer, stealer, my stealer, stealer. 고통의 killer, killer, my killer, killer. 아픔은 찢어, 찢어, 찢어. 고통을 지워, 지워, 지워. 미쳤어. Killer, killer, my stealer, stealer. 널 안 줘. 난 널 믿어. 야, 야, 야, 야, 야, 야. 쌍어 속에 널 꿈꿨단 말에. 넌 날 믿어. 야, 야, 야, 야, 야, 야. 마저 가던 내 심장이 뛰길 원해 Still it Still it 그려진 기억 자꾸만 짙어진다 깊은 어둠에서 꺼내줄게 Step in the dark with a kiss goodbye Oh don't shoot a gun in my heart Like a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ding 한 개를 시험한다면 해봐 어려 Oh yeah yeah yeah yeah But a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아 Kill it 너였어 Stealer stealer My stealer stealer 고통의 Killer killer My killer killer 아픔은 찢어 찢어 찢어 아픔을 지워 지워 지워 미쳤어 Killer killer Back it up, back, back it, ooh. Back it up, back, back it, ooh. Check it out, check, check, turn that, make that, pull up, ooh. 악몽이 끝난 듯이 치유된 맘 속 깊이 깨어난 심장 속에 4, 3, 2, 1, do it. 넌 날 믿어 야야야 야야야 교환 프로 있어 놓지 않아